소리 까만 밤 반딧불 물이 그날이 생각나 눈 감아버렸다 겉머리 아침 이슬 흠뻑 받으며 아스라이 멀 때까지 달려가던 사람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돼 길인가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나 오늘 밤 일기에는 이렇게 쓴다 아직도 그 아침이 밉기만 하다고 은하수 한 편에 그려지는 얼굴 차라리 잊으려 눈 감아버렸다 싸늘한 새벽바람 흔들리던 잎새들 그 사람 가는 길에 대신해 준 손짓처럼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될 길인가 나도 같이 따라가면 안 되나 오늘 밤 일기에는 이렇게 쓴다 슬픈 추억 작은 가슴을 어쩌면 저